People wonder why we love this HIV, HOP shit. Why we got so much Yasmin's culture? It was a new world. 평소에 그리 나시나 그저 기름 내게 심청이 만한 건 다가와 내가 못 뜨던 새 눈을 뜨게 해내 boy. People keep asking baby why you love that hip-hop shit. 그럼 나는 말해 이유는 원래 없어 cause it's hip-hop. 별거 없어 에픽하 남들처럼 Jay-Z nice classic kind of medic what the dog style in my mind don't care one don't ready to die Eminem과 The Chronic과 그 다음 명작 2001 Gangsta Blackstar FB Rockin' B Rockin' CL's Moon this is deep poppin' 나고 살았어 아주머니 그때 나 아주머니 할 말이 많아서 남들이 해주는 얘기도 부족하다 느꼈지 일단은 억지 거지 덕지 덕지 발라가다 랍치고 썼지 That was it that was it 내가 내가 된 시점 학습 지사의 백지에 모두 아는 날 잠시 끼워 그리고 지웠어 피웠어 빛 위에서 만큼은 난 자유로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게 Canada K-POP, Bugalo, King Ta, Old School Rhythm Ta, Beke, Wetake, Ram과 혈을 밀착 두각을 나타내 지금은 Rap Dance, 교체 팝이 마 Pro Model, 다 듀퍼보이 Happy Kai, 서툰나 이력 써서 무명께 무대를 fly 아무것도 모른 날 일으켰지 매일 내 맘을 홀린 아티스트 링 몸으로 표현만 했었던 비교와 투팍의 나서 날 더 하락했지 내 세상을 만들기 전에 Cold World 그가 금요일 밤을 비출 때부터 더 영감을 받고 써가는 곡은 Mac Miller Kanye Kendrick 그들의 음악은 내 귀에 부딪혀 매우 미쳐 가게 테두리를 잡아준 내 삶의 최고의 뮤지션 끝없는 딕션 Alright 내 본능이 골라 어떤 랩이든 어떤 춤이든 감각적인 내 교감 이제 내 삶 속의 공간은 힙합으로 녹아 오늘도 wild for the night 내 몸은 feel like it ain't that way Down for your rhythm So time machine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스며들었지 그 당시 초등학생뿐이었던 나 그제서야 꿈을 재단해 I wanna rap star 남들과 big star 삶이 허무했던 공명이의 조숙함 주위의 모두가 붙잡고 말을 하더라도 내 안에서 자리를 고수하 힙합은 날 송두리 째 뒤집어 나 그 어린아이 교과서 기둥이에 적어 내렸던 나 16th birthday hey! 덕분에 난 안 죽는 삶 뿌리치고 갔던 대구 남산동의 작업실은 날 던지고 밤새도록 깔았던 무딘 팔쪽에 날 노래 끝에 난 결국 학창시절에 받는 언수 왜 대신해서 백곡이 채워갔던 rhyme 덕이 dreams come true 주위에서 다들 뭉치 힙합이 뭐냐고 당당히 다부다시 나의 전부라고 결과는 내 인생 자체를 음악 안에 뼈 묻었어 이 문화를 사랑했지라면 난 골백 번은 넘겨도 죽었어